4월 7일 목요일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째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성읍이 함락됐다. 그 도망자가 도착하기 전 저녁 무렵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오셔서 다음날 아침 그 도망자가 내게 오기 전에 내 입이 열렸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됐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이 폐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였는데도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는 수가 많으니 이 땅은 분명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고기를 피채로 먹고 너희의 눈을 너희 우상에게로 들고 또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칼을 의지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며 각각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로 쓰러질 것이고 저 들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주어 삼키도록 할 것이며 요새와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극심한 폐허로 만들 것이고 교만한 권세는 끝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게 돼 그곳을 지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내가 그 땅을 극심한 폐허로 만들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람아, 내 백성이 성벽 곁에서 또 집 대문 앞에서 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한다. 와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그들은 백성이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열어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 사상에 집착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도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계속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영적 교만에 빠져있다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해진 근거인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위선자의 악한 습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자 에스겔의 말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책망하는 말씀조차 달콤한 음악처럼 즐길 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이네 삶을 비추네. 주의 그늘 안에 내가 편히 쉬리. 온만 다해 내 영혼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한 내 아버지 온만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묵상 에세이. 한 채 오차도 없는 항해 지도.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는 런던 스펄전 대학의 학장이 되기 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 비행사로 몇 개월을 보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 고민했고 그 일을 곧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집회 시작을 기다리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제 이야기가 되었고 말씀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파라는 과분한 특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충격과 두려움에 압도당한 채 일생을 말씀 전파 힘쓰리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지성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는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 대신 사유활동을 해주시진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스펄전은 말했다. 나침반 없이 선언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경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란 말인가? 성경은 한 채 오차도 없는 항해 지도이며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지도다.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작성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된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절 묵상.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으로 인식하지 않고 많은 수를 앞세워 땅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수를 내세우며 현세의 복에 집착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제 이익을 따르지 않는지 엄중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삶까지 변화시키는 울림이 되어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